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함경남도를 현지 지도하신 쉰돌 기념보고회가 10일 함흥 대극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도안에 당, 정권, 경제기관, 근로단체, 해당 단위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참가한 보고회에서 보고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지 지도는 도안의 당사업과 경제발전, 인민생활 향상에서 전환적 계기로 됐으며 일꾼들과 근로자들을 혁명적 대고조회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고무적 기치로 됐다고 말했습니다. 함남 땅에 아로 새겨진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 지도의 역사는 오보이 장군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됐으며 오늘은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에 의하여 변함없이 흐르고 있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